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. 억지로 먹고 먹어도 속이 늘 허전해. 노래를 들어도 흥얼대지도 못해. 영화를 봐도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. 밥도 잘 먹지 못해.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체할까봐.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. 레스도 타지 못해. 누가 날 욕할까봐 우는 날 놀려들까봐.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 나 혼자 살지 못해. 이제는 술을 마셔도 는 마시지 못해. 아무리 병을 비워도 너만 더 생각해. 네. 살아서 뭐해. 넌 내 곁에 없는데 혼자 멀어져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. 잘 먹지 못해.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취할까봐.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. 버스도 타지 못해. 누가 날 욕할까봐 혼자 살아.